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 배치 초래 송주투쟁위원회,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송주 송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대책위원회, 사드 배치 조지 전국행동이 12일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사드를 당장 끌어내갈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 성원들은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좌담회를 가지고 리명박 유족 폐당이 북의 소행으로 몰아간 천안호 침몰 사건 조사 결과를 검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